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후사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살펴본 본문 똑같이 오늘도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어제 또 같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아주 놓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사는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후사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 누구의 상속자가 되었다, 무엇을 상속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그런 후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감격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후사에 관한 가장 잘 아는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또 17절 말씀 그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매우 점진적입니다. 이제 율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이제 믿음에서 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후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13절에 세상의 후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세상의 후사는 믿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상고해 봐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의 후사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후사의 내용을 크게 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하나는 자녀요, 하나는 땅입니다. 우선 자녀에 대한 축복을 같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별빛이 가득한 그런 밤에 밖으로 인도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 세상 말로 잘 있던 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끄집어낸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기 또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후사를 약속하실 때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후사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함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다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후사에 대해서 더 살펴보는 것은 후사에 대해서 본문이 분명히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무엇이 되고 헛것이 되고 약속은 어떻게 폐기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처럼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본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인생은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단지 후사가 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후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항상 이 율법에 대한 그 효과를 흔들림이 없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후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후사는 은혜에 속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 즉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후손이 됨이고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이 축복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더욱 우리는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 주시어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늘 깨달아서 사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